너의 두 눈에 내 얼굴 보일 때 세상 이 멈춘 듯 너를 끌어안고서 나에게 두 번째 삶이 온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숨쉬겠지만 모른 채 지날 거리 속에 우린 서로를 기억하기를 그 다음 생에도 그때도 너에게로 beautiful 우리라서 좋은 건 아무런 말 필요 없이 바라보는 눈빛 손짓 나에게 두 번째 지금과 다른 삶이 와도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난 네 옆에 있을 거란 것 혼자 남겨진 어느 날에 내가 또 널 향해 발걸음을 뛰어 너의 두 눈에 내 얼굴 보일 때 세상이 멈춘 듯 너를 끌어안고서 나에게 두 번째 삶이 온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숨쉬겠지만 모른 채 지날 거리 속에 우린 서로를 기억하기를 그 다음 생에도 잊혀진단 건 난 일이겠죠 왜 그 흔한 일들은 나에게 전혀 쉽지가 않은 걸까요 second life 내 맘대로 안 될 걸 알지만 나에게 두 번째 삶이 숨쉬겠지만